안녕하세요. 매주 맛있는 나물을 소개해드리는 구혜경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나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기가 심하셨었는데 좀 어떠신가요? 예, 감기가 정말 심했었죠. 아유. 지금 뭐 입주위가 예. 많이 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나았어요. 네. 거의 나은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하죠. 예.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아우.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왜 감기 걸리나? 네. 올 겨울에 나는 감기가 없이 지나가서 감사했는데, 근데, 네. 아우, 저도요, 뭐요. 결국은. 할 수 없이. 네, 결국엔. 감기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날씨가 아주 찌부둥하네요. 네, 그렇죠. 예. 일교차가 아주 심해서 모두들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뭐, 일교차 네. 심한 때가 감기가 네. 좀 심하죠. 네. 네. 조심하셔요. 네. 권사님도. 네. 네. 오늘은 어떤 나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릭. 아, 릭. 이게 나물이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 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놀라운 나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 늘 보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나물로 이용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 예, 예. 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나물이 모르겠네. 네. 뜻밖이다 보니까 이제 놀랍다,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저도 나물을, 무슨 나물을 소개할까라고 하다가, 네. 릭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야, 이것이 소개할 만한 것인가, 사실은 조금 망설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릭을 쭉 살펴보면서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왜 릭을 네. 생각을 했냐면 네. 이제 와일드 릭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말하는 명이나물 네. 명이나물이 사실은 뭐 마운트 릭이라고도 하지만 네. 뭐 마운트 갈릭이라고도 하지만 네. 와일드 릭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릭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채소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 봤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네. 한국에서 못 봤던 네. 거죠. 네. 저도 마트에 뉴질랜드 와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굵은 게 예. 팔뚝만한 게 네. 있어가지고, 네. 야 저게 마늘인가 파인가 그러니까 저걸로 뭘 해먹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겨울이 깊어지면 네. 이제 겨울이 벗어났지만 네. 겨울이 깊어지면 채소값이 채소가 잘 안 자라고 네. 채소값이 막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구동성으로 주부들이 하는 말이 파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네. 파, 평소에도 파가 비싸지만, 네. 겨울 되면은 파가 더 비싸지니까, 네. 예. 뭐, 주부들이 늘 생각할 때, 아유, 파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셔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비쌀 때는 파 한 뿌리가 거의 완달러 정도 네. 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또 파를 안 넣으면 뭔가 맛이 안 날 것 같고 예.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파 대용으로 네. 릭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인 식당들 같은 데서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분들 좋아하는 뭐죠? 무슨 탕? 육개장. 육개장이라든가 네. 또 뭐 네. 순댓국이라든가 네. 꼭 파가 들어가야 되는 네. 파가 듬뿍 들어가야 네. 되는 설렁탕이라든가 네. 이런 음식에 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파값이 비싸니까 네. 한인 식당들도 네. 파 대용으로 네. 릭을 많이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릭이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에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뭐, 얼마나, 뭐, 형편이 그러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릭이라는 것이 한국 분들에게는 파 대용이다라고, 이 정도 외에는 사실 릭을 네. 생각을 네. 많이 못했던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렇게만 사용했어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릭을 나물로 올릴 수 있는 발상이 나왔는지.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또, 나물의 그 정의에 대해서. 네. 예. 무엇이 나물이냐라고 하는 접근보다. 예. 뭐가 나물이에요? 어떤 것이 나물이에요? 자꾸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먹는 것이 나물이에요? 네. 나물을 하나의 방법론적인 네. 그런 입장에서 나물을 정의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네. 사실 먼저 파를 생각해 봤어요. 예. 파도 나물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냥 양념 재료만으로만 네. 이렇게 쓰였던 것이고 네. 그렇지만 파의 쓰임새를 잘 보면 파 김치도 해 먹고 네. 파 국도 해 먹고 네. 파 쌈도 해 먹고 예. 파 쌈 드셔보셨어요? 네. 파 이파리를 네. 반을 쫙 이렇게, 아. 이렇게 속이 비어 있잖아요. 네, 네, 네. 바늘을 쫙 갈르면 이렇게 예, 좀 넓게 펴지잖아요. 예, 평면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고기 싸가지고 아~ 먹는 분 봤거든요. 네. 맛있어요, 목사님. 뭐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좀 얻어먹게 했는데 네. 정말 맛있다고요. 네. 파 쌈도 해 먹는 분 네. 봤고, 파절이는 뭐 잘 해 먹고. 예, 일반적이고요. 또 육개장을 아예 파로만 끓이는 파 그렇죠. 육개장도 있잖아요. 네, 네. 뭐 저희는 계란하고 파만 있으면 파계란탕 네. 아침에 간단하게 네. 국물 없을 때 네. 쉽죠 예, 할 수 있고 네. 파 나물 네. 파 무침 네. 그렇죠 네. 파 장아찌 등 네. 이 파도 네. 그냥 송송 썰어서 뭐 찌개나 뭐 무침에 양념으로만 넣었던 것 같은데 네. 가만히 보면 그 쓰임새가 다양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풋마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네. 풋마늘 김치, 네. 풋마늘 무침, 네. 풋마늘 장아찌 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닉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을 하면서 네. 예, 닉을 네. 나물로 한번 네. 접근해보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요. 예. 예, 그렇고 보니까는, 그러면 키위들은 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예. 키위들 마트에 가보면은, 네. 릭이 항상 많이 쌓여있는데, 네. 궁금했죠. 네. 키위들은 저 릭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릭이라고 하는 채소는 한국에서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에서 많이 궁금했는데 정말 그래요. 이 저도 처음에는 릭을 보면서 마늘인데 굉장히 굵게 생겼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초록의 이파리는 영락없이 마늘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한 번 이렇게 꺾인 네. 것도 마늘하고 네. 똑같고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네. 마늘 그 릭의 그 이파리 파란색 줄기 예. 보면 결도 네. 마늘하고 똑같이 그렇게 네. 생겼어요. 예. 저도 많이 뭐 궁금했던 바가 예. 권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 키위들은 이 릭을 어떻게 먹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키위들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어우 릭이 굉장히 사용하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뭐 흔하게 보면 이제 감자를 네. 쪄가지고 예. 으깨서 네. 그 릭하고 해서 토마토 릭 수프를 만들어서 감자. 많이 먹더라고요. 예, 감자. 감자. 예. 예. 그러니까 토마토 릭 수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파이를 보면 뉴질랜드에서야 파이가 굉장히 흔한 음식인데 네. 파이 속에 뭐 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릭을 이용해서 파이 소를 만들어서 예. 넣은 그 파이도 있고 예. 또 뭐 릭 로스트 릭 전체를 반으로 길게 갈라가지고 예. 또 로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로스트해서 예. 거기다가 이제 소스 뿌려서 그냥 먹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릭 뭐 파스타라든가 네. 릭 스파게티라든가 네. 정말 뭐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예.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 릭이 좀 천대받았구나. 그냥 파 대용으로만 네. 사용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네. 뭐 천대받았다고 해도 조금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네. 리 입장에서는 네. 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매우 섭섭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예. 아무래도 서양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식탁에 사용할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지 않겠어요? 예,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특히 나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지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 중 하나가 원추리 무침이거든요. 예. 원추리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예. 뭐, 데이릴리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예. 그 원추리 새순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새콤달콤하게 네. 이렇게 무치면은 아주 맛있거든요. 예. 예. 뭐 한국에서도 나물 봄나물 하면은 원추리가 가장 대표적인 나물 중에 하나예요. 네. 원추리는 한국에서 산에 들에 네. 네. 가장 일찍 나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봄나물을 먹고 싶다 하면은 원추리가 네. 가장 눈에 먼저 시장에 가면은 네. 네, 눈에 띄거든요. 네. 근데 이 원추리를 나물로 먹는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네. 닉 역시 네. 이렇게 응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원추리하고 닉은 거의 비슷한 식물이에요. 네. 네. 그 원추리가 새싹이 나는 거 보면은 네. 이 닉이 새싹을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네. 이렇게 길다란 뭐 마늘대 같이 원추리도 네. 난 종류 같이 이렇게 네. 잎이 오이로 네. 여러 개가 쭉쭉 뻗어가면서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추리 새순 날 때 딱 잘라서 나물 했던 거하고 네. 닉 그 새순 나는 걸 딱 잘라서 나물 해 먹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원추리를 나물로 무쳐내는 똑같은 방법으로 네. 닉을 한번 네. 이용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무쳐봤더니 네. 아, 똑같이 무쳐봤더니 아주 훌륭해요. 네. 충분하게 닉이 네. 크기 때문에 한 뿌리만으로도 네. 뭐 그렇죠. 4인 가족 네 식구 한 가족 네. 뭐 나물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네. 그 양이 많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네. 닉이 워낙 네. 굵기 때문에 네. 좀 자르는 방법이 좀 네. 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닉을 만약에 원추리처럼 아니면 푼 마늘 때 네.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것처럼 네. 네. 푼 마늘 예,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네. 원추리는 아니 이 닉은 네. 굵기 때문에 네. 우선 크기도 길이도 크고 그러니까 네. 뿌리는 잘라내고 네. 한 5cm 정도 이 정도로 네. 토막을 일단 내고 네. 토막 낸 거를 좀 세워서 네. 위에서부터 칼을 네. 한 십자 정도로 네. 쭉 내리면은 네. 네. 그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데쳐내고 네. 근데 좀 살짝이라는 것보다 약간 이 워낙 이파리가 굵기 때문에 네, 두껍고 좀, 예 두껍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시간을 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겉껍질 같은 경우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은 원추리 나물 무치는 거하고 똑같이 네. 해보시면은 네.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 네. 이렇게 먹으니까 좋은 나물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겠는데요. 네네. 네. 뭐, 양념? 네. 고추장 일단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설탕, 간장, 식초, 네. 다진 마늘, 깨소금, 네. 뭐, 매실청 같은 거 있으면 좀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참기름으로 조금 이렇게 뭐, 네. 들기름이나 이런 네. 걸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또 나물 반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는 해 먹어봤어요. 예. 네. 닉의 영양소와 효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키위들이 예.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네. 닉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봄나물 하면은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이거든요. 네. 예, 비타민인데, 닉은 진짜 비타민 덩어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 좀 한국 분들 뭐 비타민 C도 많이 먹고 비타민 네. D도 많이 드시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리게는 비타민 A, 네. 비타민 B6, 네.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K 이렇게 비타민 여러 비타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또한 많고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환절기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감기 환자들 환절기에, 네. 환절기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다른 질병도 환절기 때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이 참 많은데 네. 환절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잘 건강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네. 우리 몸이 더 네.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환절기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리게는 망간이라든가 네. 철분이라든가 마그네슘, 칼슘 등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물 중 하나가 명이나물인데 네. 명이나물이라고 했죠. 네. 산마늘 그러죠. 네. 이제 명이나물을 산마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영어권에서는 산마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산마늘이니까 네. 마운틴 갈릭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막 갈릭이라는 표현보다는 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마운틴 릭 예. 혹은 와일드 릭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실은 명이나물이 한국 고유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중국에도 많이 있고 네. 한국하고 같이 위도가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캐나다 그쪽 오대호 주변에 있는 네. 그런 어느 작은 도시에서는요. 네. 그 와일드 릭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 5월 달에 네. 한 두 주에서 3주간 동안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온 산에 네. 이 명이나물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명이나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이 명이나물이 와일드 릭이라고 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산마늘, 그 명이나물 그렇게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데 네. 릭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네, 릭을 뭐 뉴질랜드에서야 명이나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릭을 이용해서 나물로도 네. 드셔보고 네. 장아찌로도 담궈보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릭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주 건강에도 좋은 릭으로 이제 많이 식재료를 쓰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예. 지금까지 부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